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조국과 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황진용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우리 인민 모두를 따뜻한 품에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며 운명도 미래도 다 보살펴주는 행복의 요람, 영원한 삶의 품인 어머니 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조국애의 감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동하고 진정이 흘러넘치는 감동 깊은 시어들로 조국의 고마움과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받아안게 하는 가사의 형상은 뜨겁고 절절한 선율과 결합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큰 격정 속에 휩싸이게 합니다. 8분의 12박자로 된 선율은 약박에서 여유 있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래 조국과 나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조국은 내 삶의 전부,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한창우 작사, 배용삼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4, 200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조선 예술영화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었다의 주제가로서 조국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열렬한 조국애로 가슴 불타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매개절에서 조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듯 조국의 의미를 우리 천만 군민의 투쟁으로 마련되고 창조적인 노동생활이 꽃피어나는 땅과 일터, 그리고 조국의 상징인 공화국기와 결부시켜 생활적으로 밝혀주면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로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해방된 조국에서 땅과 공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었고 보람찬 노동으로 행복을 창조하면서 자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국을 잃으면 또다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겠기에 우리의 군대와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조국의 한치의 땅을 위해 피와 목숨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8분의 6박자로 된 선율은 풍만한 서정과 뜨겁고도 절절한 정서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선율 진행에서 특징적인 것은 첫 악단과 둘째 악단의 첫 소절들에서의 연속적인 하강 진행인데 이것은 가사의 매개절들에서 조국은 나의 고향, 조국은 나의 공장 등으로 조국의 의미를 뜻깊게 새겨주는 가사 내용을 인상 깊게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인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빛내어 주시는 선군의 조국을 결사 수호해 갈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조국은 나의 고향, 그 나라 설리던 땅, 조국은 나의 공장, 못 잊을 나의 일터. 이 땅의 주인으로 조국은 선열들의 붉은 피스민 땅, 조국은 목숨 바쳐 지키는 나의 고지. 지키는 우리 기뻐. 향한 우리 미래 천만 년 번영해가 영원한 삶의 열랑 귀중한 공화국은 장군님뿐이여라.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